추억의 골든 팝스. 안녕하십니까. SPM 방송국 추억의 골든 팝스 이광용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는 건 싫지만 그래도 월요일은 좀 빨리 지나가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느덧 벌써 월요일을 마감하는 시간이네요. 오래전에 TV에서 밤 9시 뉴스 즈음에 이젠 밤이 깊었습니다라며 어린이들에게 잠자리에 들 것을 종용하던 때가 있었죠. 월요일 아침을 맞이하기가 두렵기까지 한 게 아마 그때부터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정신없이 월요일을 보내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추억의 골든팝스 역시 어김없이 여러분 곁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추억의 골든팝스 월요일 오늘 첫 곡은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봅 겔도프가 그룹 리더로 있었던 붐타운 레이처의 노래 I Don't Like Monday로부터 시작합니다. 제 I Don't Like Monday였습니다. 이 노래를 듣고 있자니 문득 월요일이란 단어를 노래 타이틀로 사용한 몇 곡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네요. 다음 곡은 우리들이 익히 알고 있는 노래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곡으로 우리들에게 널리 알려주고 기억되는 마마스 앤 파파스의 먼데이 먼데이가 바톤을 이어봤습니다. 먼데이 먼데이 So good to me Monday morning It was all I hoped it would be Oh, Monday morning Monday morning Couldn't guarantee That Monday evening You would still be here with me Monday, Monday That day Monday, Monday Sometimes it just turns out that way Oh, Monday morning You gave me no warning Of what was to be Oh, Monday, Monday How could you leave And not take me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of the week is fine, yeah. But whenever Monday comes, but whenever Monday comes, you can find me crying all of the time. Monday, Monday, so good to me. Monday morning, it was all I hoped it would be. Monday morning, Monday morning couldn't guarantee that Monday evening you would still be here with me.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every other day of the week is fine, yeah. But whenever Monday comes, Monday, Monday, can't trust that day. Monday, Monday, it just turns out that way. Oh, Monday, Monday. 얼마 전에 요조란 프린스가 작곡 간 곡들 중에 먼데이가 들어가는 곡이 있었죠. 바로 여성 4인조 그룹 뱅글스가 1985년 전 세계에 그들을 알린 매니악 먼데이가 바로 그것인데요. 이 곡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자 그룹 멤버 중 하나가 인터뷰에서 이 노래에 얽힌 일화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원래 이 곡은 프린스가 그를 따르던 가수에게 주려 했던 곡이었는데 프린스가 뱅글스를 보고 반해 마음을 바꿔 뱅글스에게 곡을 주었다고 합니다. 녹음 작업 당시 키보드 부분이 미약하다고 프린스에게 멤버들이 사과를 하자 프린스는 걱정하지 마, 이 노래 데이트할 거야 라며 단언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이 그대로 명중을 하게 됩니다. 자,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매니악 먼데이입니다. 1985년 디포넌트 라이트 앨범에서 들어본 프린스 작곡 뱅글스의 매니악 먼데이였습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펑크 메탈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발라드 노래를 우리들에게 선사한 익스트림의 90년대 히트곡입니다. More Than Words. 90년대 이 나라 와서 제가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로드 스튜어트가 생각보다 인기가 뉴질랜드에서 아주 많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오랫동안 로드 스튜어트가 뉴질랜드에서 인기가 지속되나 생각했더니 아마 제 생각에 이 뉴질랜드 출신의 탑 모델과 이 결혼 생활 아마 이것도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 같습니다. 한 5년쯤인가요? 로드 스튜어트가 뉴질랜드에서 공연을 했었는데 당시 제가 그 공연을 보고 나이는 어쩔 수 없구나 하며 조금 실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도 그러나 보란듯이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자, 한국인이 좋아하는 그의 노래 세일링입니다. 망나니 로스트어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나타나기를.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주옥 같은 노래, 내 마음의 보석상자, 해바라기였습니다. 다음은 원곡과 번안곡을 동시에 감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인희 씨의 방랑자와 그 곡 원곡인 이태리 음악 니콜라 디마리가 부른 벵가본도입니다. 박인희 씨는 길지 않은 활동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아직까지 사랑받는 통기타 가수이자 인기 DJ이기도 하셨죠. 숙대 재학 시절 라디오 방송 3시의 다이얼을 통해 조리 있고 깔끔한 진행이 인상적이었는데 그 후 미국의 한인방송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셨다고도 하네요. 그 후 1994년도 다시 국내로 돌아오셔서 라디오 진행을 하셨다가 다시 도미, 올해 3월 국내에 돌아오셔서 송창식, 윤영주 씨와 함께 그분들이 35년 만에 귀국 콘서트도 하셨다고 하는데요. 또 10월에도 또 계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윤영주 씨와 KBS 방송에도 출연하셔 그동안의 사연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직도 청조한 모습과 조리 있는 말씀은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원곡과 박인희 씨의 방랑자 계속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Quando la gente dorme, scendo giù. Maglione sulle spalle nella notte blu. Nel cuore una chitarra, nella mente cose strane. E sul mio volto un po' di ingenuità. Vagabondo, vagabondo, qualche santo mi guiderà. Ho venduto le mie scarpe per un miglio di libertà. Da soli non si vive, senza amore non morirò. Vagabondo, sto sognando, delirando. Le gambe van da sole, ah, la strada sembra un fiume, chissà dove andrà. Neppure tu ragazza sai fermare la mia corsa. Negli occhi tuoi non c'è sincerità. Vagabondo, vagabondo, qualche santo mi guiderà. Ho venduto le mie scarpe per un miglio di libertà. Da soli non si vive, senza amore non morirò. Vagabondo, sto sognando, delirando. Vagabondo, vagabondo, qualche santo mi guiderà. Ho venduto le mie scarpe per un miglio di libertà. Da soli non si vive, senza amore non morirò. Vagabondo, sto sognando, delirando.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기타를 울려라 방랑자여 방랑자여 노래를 불러라 오늘은 비록 눈물 어린 혼자의 길이지만 먼 훗날엔 우리 다시 만나리라 그림자 벗을 삼아 걷는 길은 산에 해가 지면 멈추지 마 마음의 님을 따라 가고 있는 나의 길은 꿈으로 이어진 영원한 길 방랑자여 방랑자여 씨가 올해 4월 국내 TV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이 기억에 남아 소개해봅니다. 곡은 제가 불렀지만 그 곡을 부르고 발표한 후에는 그 곡은 나의 곡이 아닌 그 곡을 듣고 사연을 간직한 팬들 각자의 노래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참 인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곡이 바로 나의 분신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깊이 감명받았고요. 지금 나이가 72이시라고 하는데 아직도 지성과 미모를 겸비하고 계십니다. 오래오래 우리 곁에서 좋은 말씀, 좋은 노래 부탁드려봅니다. 오늘은 박인희 씨의 방랑자를 통해 원곡과 번안곡을 감상하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박인희 씨 하면 생각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박인희 씨 대학 후배이시고 이제는 선주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현업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단아한 모습과 차분한 말씀으로 주위 분들을 참 편하게 해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많은 후배분들이 아직도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혹 뵙지만 그분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투박한 제가 굉장히 영어 발음이 투박한데 그래서 어렵게 이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특히 그런 저에게 그분의 영어 발음은 환상 그 자체입니다. 자, 이제서야 그분이 듣고 싶었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탑스입니다. 레터. 여인이 나 없이는 못 산다고 해서 돈이 얼마 들어도 비행기 타고 고향에 간다는 1960년대 후반 작품으로 기억되는 박스탑스의 레터였습니다. 음악으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시간입니다. 7월에 골든팝스를 시작하면서 처크베리부터 소개해드린 초기 락앤돌의 역사가 엘비스를 끝으로 두 달간의 장정을 마무리했었는데요. 9월 들어 골든팝스에서 새롭게 본격적으로 록의 역사가 시작되고 대중음악의 르네상스라 일컬어지는 시대 60년대를 약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혼돈과 전쟁, 그리고 정치 체제, 그리고 개개인의 인권 문제라는 복잡한 갈등과 모순이 활화산처럼 타올랐던 1960년대 대중문화의 한 축인 음악은 전후 세대의 청년들에게 저항정신을 부여하고 민중의 소리를 대변하는 저항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중추적으로 맡게 됩니다. 거기에는 바로 포크 음악이 있었습니다. 음악으로 살펴보는 60년대 록의 역사, 먼저 포크 음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견해는 SPM 방송국과 무관함을 먼저 밝혀둡니다. 다소 지루하고 고리타분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한국의 음악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1960년대 후반 한대수의 등장. 그는 기존의 통속적인 멜로디와 가사, 그것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청년 음악을 선보이면서 사회의 부조리와 낡은 세상과의 종혼을 고하였는데요. 바로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미국의 포크 음악의 선구자 우디 거슬입니다. 한대수 씨를 통해 이해하면 우리가 쉽게 그를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그의 대표곡 This Land Is Your Land, 오늘은 피터 폴 앤 메리 음성으로 들어보시고 포크 음악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I roamed and I rambled and I followed my footsteps to the sparkling sands of her diamond deserts. And all around me a voice was sing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As I went walking that ribbon of highway, I saw above me that endless skyway. I saw below me those golden valleys.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waters. sun was shining and I was strolling and the wheat fields waving and the dust clouds rolling. As the fog was lifting, a voice was saying, this land was made for you and me. This land is your land, this land is my land, from California to the New York Island, from the Redwood Forest to the Gulf Stream. 음악으로 살펴보는 록의 역사. 오늘은 포크 음악의 개척자 우디 거스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제2의 미국 국가로 불리우는 This Land Is Your Land를 들으셨는데요. 이 곡은 미국 국가인 God Bless America가 너무 진부하다는 느낌에 그가 1944년도에 작곡을 하게 됐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의미에서 이 곡이 미국 국가만큼 미국인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크 음악이라는 것이 사실은 시대와 지역에 따라 가사를 개사해서 그 나라 실정에 맞는 노래로 탈바꿈하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래가 양병집 씨 등 많은 포크 가수들에 의해 번안되기도 하였음은 물론이고요. 특히 이 곡은 거스리의 오랜 친구였던 피터 시거와 그리고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2009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 공연에서 함께 열창, 전 세계에 큰 감흥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어지는 노래는 우디 거스리가 여러 버전으로 녹음했던 곡으로도 유명한 지저스 크라이스트입니다. 오늘은 여러 버전 중에서 초기 통기타 버전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Jesus Christ was a man that traveled through the land, hard-working man and brave. He said to the rich, give your goods to the poor, so they laid Jesus Christ in his grave. Yes, Jesus was a man, a carpenter by hand, his followers true and brave. One dirty coward called Judas Iscariot has laid poor Jesus in his grave. He went to the preacher, he went to the sheriff, told them all the same, sell all of your jewelry and give it to the poor. So they laid Jesus Christ in his grave. When Jesus come to town, the working folks around believed what he did say. The bankers and the preachers, they nailed him on a cross and they laid Jesus Christ in his grave. Now the working people followed him around, sang and shouted gay. But the cops and soldiers nailed him in the air and they laid Jesus Christ in his grave. Well, the people held their breath when they heard about his death. Everybody wondered why. It was the landlord and the soldiers that he hired to nail Jesus Christ in the sky. This song was made in New York City of rich man's and preachers and slaves. If Jesus was to preach like he preached in Galilee, they would lay Jesus Christ in his grave. Yes, Jesus was a man and a carpenter by hand, his followers true and brave. One dirty coward called Judas Iscariot has laid poor Jesus in his grave. 다음 들으실 곡은 I Ain't Got No Home인데요. 요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때문에 전 세계가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참 아이러니한 게 우디 거스리가 1950년 브루클린의 트럼프 아파트에 산 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임대인이 바로 부동산 재벌이자 현재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의 아버지였다고 해서 올해 우디 거스리 이야기가 다시 미국에서 회자되고 이 노래도 다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역시 부동산 임대로 돈을 벌었고 그의 임대주택에 흑인 입주를 용납치 않았던 아버지 트럼프의 인종차별을 노래 가사로 비판한 거라 합니다. 어쩜 이리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이분도 역시 인종차별에 아주 강하죠. 이 노래가 세상에 나온 지가 70년이 다 돼가는데 그리고 그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사회 부조리를 비판하고 제도 개선 등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하고 있으나 세상은 아직도 변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세기 미국이 낳은 최고의 로커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음성으로 이 음악 들으시면서 락의 역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미국의 한대수 씨로 우디 거스리를 칭했는데요. 미국의 김민기 씨로 인식되는 피터 시거의 이야기가 내일 록 시간에서 이어지겠습니다. 6 children I have raised, they're scattered and they're gone. And my darling wife, to heaven she has flown. She died of the fever, yes, on the California. I ain't got no home in this world anymore. I mined in your mines and I gathered in your corn. I've been working, mister, since the day that I was born. I worry all the time like I never did before. 'Cause I ain't got no home in this world anymore. Well, now I just ramble around to see what I can see. It's a wide, wicked world, sort of funny place to me. Gambling man is rich and the working man is poor. I ain't got no home in this world. Well, I'm stranded on this road that goes. 100,000 others are stranded here with me. 100,000 others, yes, and 100,000 more. I ain't got no home in this world anymore. 쇼의 골든팝스, 벌써 작별을 고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한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쉬움을 내일 방송으로 위안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골든팝스는 월요일 화요일 밤 9시부터 10시까지 각각 1시간씩 SPM 방송국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방송은 그린필드에 위치한 앨리스 카페 협찬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광고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주저 마시고 여러분들 연락 부탁드려봅니다. 벌써 9월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개월수로는 벌써 올해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니 하루하루를 좀 더 보람차게 보내야겠다는 다짐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어느새 우리 곁에 다가온 봄의 기운을 만끽하시면서 내일 밤 9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억의 골든팝스 마지막 곡은 박인희 씨의 시 낭송 목마와 숙녀입니다. 저는 이광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생명, 목마를 타고 떠난 숙녀의 오자락을 이야기한다. 목마는 주인을 버리고 그저 방울소리만 울리며 가을 속으로 술병에서 별이 떨어진다. 상심한 별은 내 가슴에 가볍게 부서진다. 그러한 잠시 내가 알던 소녀는 정원의 종목 옆에서 자라고 문학이 죽고 인생이 죽고 사랑의 진리마저 애증의 그림자를 버릴 때 목마를 탔는 사랑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 세월은 가고 오는 것. 한때는 고립을 피하여 시들어가고 이제 우리는 작별하여야 한다. 술병이 바람에 쓰러지는 소리를 들으며 늙은 여류 작가의 눈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 불이 보이지 않아도 그저 간직한 배심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는 처량한 목마 소리를 기억하여야 한다. 모든 것이 떠나든 죽든 그저 가슴에 남은 희미한 의식을 붙잡고 우리는 버지니아 울프의 서러운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두 개의 바위 틈을 지나 청춘을 찾은 뱀과 같이 눈을 뜨고 한 잔의 술을 마셔야 한다. 인생은 외롭지도 않고 그저 낡은 잡지의 표지처럼 통속하거나 한탄할 그 무엇이 무서워서 우리는 떠나는 것일까. 목마는 하늘에 있고 방울소리는 빗장에 절렁거리는데 가을바람 소리는 내 쓰러진 술병 속에서